8 UBS.어느 날 하늘에서 날저기가 떨어졌어요. 제목, 현재를 살아갑니다. 날씨는 맑음. 난생척 날저기를 적어나가려고 합니다. 설레기도 하고 무슨 이야기로 채워나갈지 걱정되기도 해요. 이미 몇 장이 써져 있는데 빽빽하게 써진 노트를 보니 괜히 뿌듯한 느낌이 드네요. 저도 오늘 이 빽빽함에 한 장 얹어보겠습니다. 방학은 다들 잘 보내셨나요? 저는 방학 동안 드라마 정주행을 했는데요. 사극 드라마 다리의 연인을 다시 봤답니다. 슬픈 서사를 바탕으로 한 러브스토리가 돋보이는 드라마라고 생각하는데요. 만약에 말이죠. 저도 다리의 연인의 아이유처럼 어느 날 갑자기 역삭 속 시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? 드라마를 보면서 생각해봤는데 다른 나라 놀러 온 듯 재밌게 돌아다닐 것 같기도 하고 놀라서 가만히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. 날저기를 적다 보니 노래를 듣고 싶네요. 예시대를 상상하며 사극 느낌 가득한 노래를 들어볼까요? 아이유의 바람꽃. 노래를 듣다 보니 한 사극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느낌이었습니다. 어? 근데 제가 왜 한옥에 와 있을까요? 사극풍 노래를 듣다 잠들어 꿈이라도 꾸나 봅니다. 날저기도 공책에서 한지로 변했는데 글씨를 써보고는 있지만 붓글씨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. 글씨를 쓰고 있다기보다는 그리고 있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. 드라마에서 보면 깔끔하게 붓으로 한자도 쓰던데 그러고 보니 제 옷도 바뀌었습니다. 한복을 입고 있는데 제가 명절에 입는 것들과는 조금 다르네요. 굉장히 무겁고 두껍고 여러 겹을 껴입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. 화려한 색감의 비단으로 이루어진 옷을 보니 이 세계에서 저는 양반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나저나 저는 어떤 시대에 온 걸까요? 고려시대? 조선시대? 밖에서 복작복작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래도 나갔다 와야겠어요. 백현의 나인가요? 바람이 불어오는 대로 발길이 날 이끄는 대로 잠시도 쉼 없이 난 걸을 수 있으니 그대 없이 난 눈부신 적 없었기에 나는 아무래도 그대 없인 안 되는가 봐. 어떤 하루를 살아도 쉼없이 그리우니까 나인가요 그대 맘에 사는 한 사람. 하염없이 그리워만 지는 한 사람. 아니라고 해도 미워한다 해도 운명처럼 그대 곁에 있을게요. 온종일 햇살 내리쬐던 어떤 하루도 밖으로 나오기 성공했습니다. 알고 보니 제가 엄청 큰 기와집에 있었더라고요. 외관이 너무 예쁘고 예스러움이 그대로 담겨있는 집이었답니다. 지금은 거리를 걷고 있는데요. 아마 지금 있는 곳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. 복작복작 소리는 시장에서 들려왔던 건가 봐요. 이것저것 구경하는데 예쁜 게 너무 많습니다. 한옥마을 같은 곳에 있을 법한 아기자기한 물건들이 곳곳에 보이고요. 밖에 나와도 여기가 어느 시대인지는 모르겠는데 대충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중 한 시대일 것 같습니다. 시장을 둘러보다 문득 하늘을 봤는데 너무 맑고 깨끗하네요. 고층 건물도 하나 없으니 뻥 뚫린 느낌입니다. 공기부터 굴러다니는 돌 하나까지 이 시대를 담고 있는 듯해요. 하지만 다들 어디론가 바삐 가는 모습을 보니 마치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같습니다. 아, 이곳 사람들에게는 여기가 현대사회겠죠? 태연의 Here I Am. 누구보다 행복한 웃음 짓다 돌아서면 밀려온 공허한 밤 문득 멀리서 느껴진 불안하게 떨린 거울 속에 날 투명히 펼친 거울 속 나란히 수많은 내 모습들에 시장에서 얼핏 들리는 노랫소리를 따라 걷다 보니 어느새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. 꿈이 아니었던 걸까요? 기억이 생생한 걸 보니 정말 제가 과거 속으로 다녀왔나 봅니다. 어디서도 할 수 없는 경험을 한 것 같네요. 이 생생한 기억이 옅어지기 전에 한옥마을 한번 가봐야겠어요. 오늘 본 한옥, 시장에 있던 세대가 있었으니 지금 현재도 있는 거겠죠? 저는 지금 수많은 과거가 차곡차곡 쌓아 만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네요. 저는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감탄과 감상만 하고 왔는데 만약 이 날저기를 읽고 있는 분들은 어떨지 생각해보세요. 역사 속에 갔다 온 저는 이제 또 현재를 살아갑니다. 신기하고도 값진 경험을 꼭꼭 담아 한 장을 꽉 채웠으니 이만 날저기를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목소리는 지민주, 음향은 김민주였습니다. 2023년 9월 7일 김다인 쌤.